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다. 네가 그리도 잘난 거냐 내가 기질이 못난 거냐 나는 도대체 잊을 수가 없구나. 한때는 내 가슴 깊이 너의 가슴 남기고 그렇게 간다 이거지. 나를 두고 간다 이거지. 미련 없이 간다 이거지. 추억만 먹고 살라 먹고 살라 이거지. 무정한 사람 약속한 사람 나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다. 그런다. 네가 그리도 잘난 거냐 내가 지질이 못난 거냐 나는 도대체 미칠 것만 같구나. 한때는 내 가슴 깊이 너를 전부 주더니 그렇게 간다 이거지. 나를 두고 간다 이거지. 미련 없이 간다 이거지. 추억만 먹고 살라 먹고 살란 말이지. 무정한 사람 얄미운 사람 나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다. 나를 두고 간다 이거지. 미련 없이 간다 이거지. 추억만 먹고 살라 먹고 살란 말이지. 무정한 사람 얄미운 사람 나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다. 나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다.